지수 씨, 오늘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?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. 왜요? 영화표가 두 장 있어요. 영화 보러 같이 가시겠어요? 네, 좋아요. 같이 가요.